말도 못한 채 상처만 키워오면서 그냥 너의 자린 비워둔 거야. 그 언젠가 비는 내리던 날 넌 내게 찾아와서 또 이별의 눈물 흘렸지. 내 품에서 약속을 했지. 나만은 널 버리고 가지 말라고. 안 누가 봐도 비난하고 원망할 거야.